저를 신념의 화신이라 하셨습니다. 제 어찌 신념의 화신이겠습니까? 저를 의지의 화신이라 하셨습니다. 제가 무슨 의지의 화신이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신념이라 함은, 세상에서 가장 굳센 의지라 함은, 그것은 위대한 강철의 인간 김정일 당신의 것이옵니다. 당신은 강하십니다. 강하여 언제나 이기십니다.